네, 저희 한 주간의 이슈 좀 다뤄봤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트렌드에 대한 얘기 정리해봤고요. 저두 번째 코너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성호님이 또 재밌는 회사를 아예 두 개를 준비하셨어요. 아, 이번에는 네.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그 제품 소개에 대한 연락이 왔고요. 혹시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 거 얘기하면 간간이 연락은 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돈을 안 받아요. 네. 현재까지. 아직까지 광고를 제가 유치를 할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1등을 한 2, 3주 탄다, 연속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욕심을 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거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어떤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저희가 원래 크라우드 펀딩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소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첫 번째 제품은 네. 볼레디라는 제품입니다. 볼레디. 아, 블레디. 예, 이름이 참 특이해요, 볼레디는, 블레디. 예, 볼은 공이죠, 공. 네. 그리고 레디는 이제 준비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을 위한 제품은 아니에요. 아, 그지.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한 제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일단 제품 자체의 근본적으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애완견을 위한 제품입니다. 개를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고요. 네. 이 볼레디라는 제품이 제법 사이즈가 있어요. 그 보시면은 이제 그거 지금 사이트는 볼레디.com이거든요. bolready.com. BOLLEDIDY.com. 이제 얘는 펀딩한 제품 아니고 이제 출시하는 제품인데, 거기다 이제 공을 집어넣어요, 안에다. 그러니까 안에 네. 먹이를 채우고, 구멍이 있는데다 공을 넣어요. 그 공을 팡 하고 발사를 해요. 네. 팡 발사하면, 이제 걔가 물어다가 그 공을 그 구멍에다 집어넣으면, 옆으로 먹이가 떨어져요. 아,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사람이. 아, 이렇게 하면은 먹이가 나와. 그래서 먹어야 그쵸. 돼. 이걸 좀, 조금 학습을 약간, 그게 영상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거 하는 영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공을 딱 넣어주. 그러면 근데 이게 재밌는 게이 먹이를 주는 그 횟수를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넣을 때마다 먹이를 줄 수도 있고요. 공을 5번 넣으면 한번 먹이가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살이 찌잖아요. 계속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횟수 제한을 놓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게 이제 막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안 나오게 막을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걔가 운동을 이제 걔는 사람이 주는 것만큼 먹거든요, 음식을. 근데 이제 살이 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걔는 또 운동이 좀 많이 필요하죠. 이제 공을 굴려서 걔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먹이를 약간씩 주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패케어 제품입니다. 패케어 용품인데, 이거 왠지 패키지 용품이기는 한데, 파블로프 개가 생각나는데. 네, 맞아요. 비슷해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네, 현재는 반사작용. 네. 여기까지만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첫 번째 버전이 여기까지만 구현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이제 IoT 기능을 이제 거기다 이제 더 덧붙이겠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홈카메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좀더 특이해. 그리고 그 데이터들, 요 걔가 어떻게 하는지의 그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관리를 해서 빅데이터를 쓴다든지, 뭐 이런 쪽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이게 첫 제품이잖아요. 볼레디가 첫 제품이라서, 이제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자동 배변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를 부르는 뭐 그런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이제 뭐 액정화돼서 개를 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체중 개 체중계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걔뭐 어떤 좀 교육에 필요한 거라든지,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또 커뮤니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업체고요. 업체 이름도 지금 아직까지 현재 볼레디예요. 똑같아요. 업체 이름 똑같고, 현재는 이제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뭐 판매점이 좀 일부 있어요. 현재도 몇개 있고, 현재 이제 판매점들에 제품을 갖다 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배송을 하고 있고, 갓 사이트에 가시면은 출시가 며칠 남았다 뭐 이런 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현재 7일 13시간 4분 44초 남았다고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면 이제 4일 남았겠죠. 4일로 얼마 남았겠죠. 3일이나 4일 정도 남았을 거가 4, 5, 8월 6, 뭐 이렇게. 24일이군요. 8월 24일. 예. 8월 24일 날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가 이제 뭐 궁금하실 텐데, 소비자가는 한 39만 9천 원 정도 하는데, 개를 안 키우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싸다 비싸다 제가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애완용품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쵸. 애완용품 비싼 건 엄청나게 비싼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이 정말, 뭐라 그럴까. 지금은 그냥 개하고 기계하고 둘이서만 놀지만, 이게 IoT 기능이 점점 들어가면 좀더 재밌고, 내가 볼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도 날려주고. 그쵸. 그리고 이게 그 실내하고 실외에서 다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는 짧게 공을 날리고요. 실외는 공을 멀리 날려요. 공을 한 5m 정도 날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내는 만약에 이거를, 2m까지 가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충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요 업체가 28일 날은 우리 오프데이에 나오실 거예요. 야, 에이. 그래서 제품과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왠지 이거 보니까 개도 데리고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연하시려고.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나? 아니면 진짜 개처럼 저는 뽑아서 놀러 가시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공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지금 이 제품도 뭐 투자도 계속 받고 있고 여러 곳에 제품 자체도 이미 만들어서 대리점들에다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곧 만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 첫 번째 제품 소개했고요. 네. 뭐 디자인 보니까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예, 같고요. 이뻐요.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강아지가 공이 뛰어가는 걸 보고서 공을 물어다가 넣어줘야지만 음식이 나온다. 예, 그래서 조금씩 강아지를 나와요. 훈련시킬 수 있다. 조금씩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 좀 재밌는 것 같고 뭐랄까 이거 애들도 한번 이거 재밌게 막 누르고 도망다니지 않을까? 그래도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누르면 공이 공이 뛰어나가는 없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공이 공을 앞으로 주워다가 뛰어먹으러 내면도 가요. 되는 거니까. 네. 여기 위에다가 혹시라도 조그만한 초소형 카메라 붙일 수 있으면은 샤오미 카메라라든지 그런 거 붙일 수 있다라면 그 자체로도 아까 말씀하신 IoT 전에 강아지 네. 집에서 뭐하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일단은 뭐 디자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예쁘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이는 저희가 고양이가 시종을 이만할 들어줘야 되긴 거야. 하지만 그래도 재밌으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볼레딧.com 이쪽 사이트 예. 들어가셔서 한번 제품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스마트폰 사이트에 플러스 서비스. 들어가시면은 제품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쵸.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전체적인 정보를 다 얻으실 수 있고, 밑에 추천사 보면은, 그, 각종 애견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애견도 심리치료를 하잖아요. 뭐,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은, 애견 훈련사 이런 분들이 추천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아우, 재밌는 제품이네요. 또한 가지 제품 같고요. 예. 있죠? 예, 또한 가지 제품. 이제 요게, 이걸 이제 지금 국내에서 펀딩 중입니다. 와디지에서 펀딩을 하고 있고요. 아, 맞이 제품 나왔네요.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와디지. 국내 제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33일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예. 33일 남아서 지금 펀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 스타일러스로 쓰는 그 앱들 중에서 53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53, 예, 저 뭐라 그러지? 쓰고 있죠. 네. 예, 53 펜슬 쓰잖아요. 이제 예, 53이라는 페이퍼. 그 그림 이제 앱이 있는데 그 앱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딱 끌어올리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예, 바닥에서 도구들이 쫙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팔레트가 나와요. 팔레트. 네. 예, 그 팔레트를 하드웨어로 구현한 겁니다. 오. 그러니까 팔레트를 하드웨어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상에서. 근데 아직은 이제 현재 제품은 그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어서 이제 색상이 좀 제한이 돼 있어요. 네. 좀53 같은 경우 색깔을 막 배합하고 막 이런 좀 복잡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24색 색연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24색의 팔레트 하드웨어가 있고, 유선 버전 있고, 무선 버전도 있어요. 유선으로 그 패드에다 직접 연결해서 쓰는 버전이 있고, 블루투스로 붙여서 이제 쓰는 무선 버전이 있는데, 이제 색깔을 펜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타일러스, 아무 스타일러스나, 펜으로 네. 찍고 그 색깔을 이제 화면에다 그리면 이제 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우개도 있고 굵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팔레트의 기능이 있어요. SNS에 어머. 보내는 하드웨어 키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재밌네요, 이거. 근데 이제 앱이 좀 한정돼 있어요. 그 키즈 네. 페인터라는 앱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 키즈 페인터라는 앱에서 이제 그 앱을 실행한 다음에 이 태블릿에 있는 아니 태블릿이래 이 기기에 있는 이제 버튼들을 찍어가지고, 아니, 색상이나 응. 뭐 펜이나 이런 국기나 이런 걸 찍어서 그 이제 키즈 페인터에 있는 도안들, 이미 나와 있는 도안들에 색칠하게 됐죠. 현재 이제 유명 화가들의 그 명화들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들 이런 게좀 담겨 있으니까 화가들 거좀 난이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림이 고흐 아, 렘브란트 이런 걸 연출해야 도안인 되니까. 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안 위에다 색칠을 하는 의미구나요. 예, 현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칠을 저 색깔을 찍어서 색칠한 형태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도 그러니까 현재 도안에다 색칠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용으로 나왔다는 걸좀 감안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네. 색칠할 수 있는 캐릭터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면은 따라 그리기라는 게 있어서 그 글자 숫자를 익히는 데도 쓸 수가 있어요. 예, 글자 교육, 숫자 교육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그 재밌네요. 동사. 예. 그리고 이제 그림을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애가 색칠한 거를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좀 복잡한 컨텐츠는 어른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색칠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그 색칠하는 게 있잖아요. 쭉그 네네. 색칠 따라하는 게 어른들을 위해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 그게 부분을 있어요. 하면 예, 요즘에 유행하는 거니까 예, 어른들이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일단 하드웨어로 구현했다는 게 되게 장점인데요. 하드웨어로 구현했다는 게 장점인 게 사실 그 스마트 패드에 있는 팔레트는 좀 감이 없어요. 내가 이 색깔을 쓰고 있는지 좀 애매하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자꾸 사라지잖아요. 노출되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쓸 때마다 그걸 꺼내서 또 찍고 또 스치라고 또 꺼내서 찍고 칠하고. 근데 이건 옆 향상이 있으니까 원하는 색깔을 바로바로 찍어서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하드웨어로 구현돼서 좋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의외로. 그러네요. 이거 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네요. 스마트폰 하나에서 팔레트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예 하드웨어 버튼 누르면은 바뀌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메모 애플리케이션도 참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정된 앱에 쓰고 있지만, 물론 이쪽도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를 하실 테니까, 다른 앱, 그러니까 지금 그 스타일러스들도 그렇잖아요. 그 스타일러스들도 제휴를 하잖아요. 다른 앱들하고 제휴를 해서, 맞아요. 그 제휴된 앱들에서 그 스타일러스들을 쓸수 있게 만들잖아요. 특히 와콤 같은 걸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도 아마 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좀 고민해 보시면은 괜찮을 아마 하시겠죠. 뭔가 더 많은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시겠죠. 이건 현재는 제가 사야겠네. 네,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시제품은 이미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펌웨어를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펀딩이 끝나면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10월부터 이제 발송을 합니다. 아, 10월이요? 예. 근데 거의 다 지금 완성 펀딩할 됐네. 때 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반값에 나오고 있어요. 펀딩이 반값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얼리버드, 100명 한정 얼리버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펀딩하신 분이 26분이기 때문에 방송 끝나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200명한테 반값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뛰어드시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현재 35명입니다. 좀 늘었네요. 그 사이 늘었어요? 저 화면 리프레시하면 될까요? 현재 참여자 35명에 남은 날 33일이니까. 그러면은 이따가 들어오시면 그때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겠네요. 난 리프레시해도 26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제 모바일에서 접속했거든요. 좀 틀린가 보네요, 두 개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금액 그리고 145만 원 정도. 어차피 블루투스 버전과 유선 버전이 각각 100명이기 때문에 200명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 나가고 있을 때도 최소한 한 개는 아직 얼리버드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외부로 홍보가 많이 된게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리고 교육기관한테는 10개씩 묶어서 팔아요, 지금 보면. 아, 저렴하네요, 지금 가격이. 현재는 정말 살 만한 가격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사볼 만한 가격이고, 웬만한 마우스 비싼 거 사도 이 가격 정도 나오거든요. OTG 버전이 39,500원이고, 블루투스 버전이 44,500원. 야, 예. 쌉니다, 지금은요. 50% 대가격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번, 이게, 뭐, 스마트폰하고도 뭐, 이렇게 연결이 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패드에도 연결해서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시고, 뭐,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살짝 고민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역시 차이점들, 혹시 와디즈 사이트가 저희 다뤘던 킥스타터 이런 데보다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훨씬 더 그렇죠. 편하군요. 예, 아, 물론입니다. 예. 물론 결제는 우리나라 방식이기 때문에 결제 화면에 뜬다는 단점 있지만, 예. 그렇죠. 펀딩 하신 다음에 10월 초부터, 지금 못 받으시고요. 10월 초부터 스마트 팔레트를 택배 통해서 배송받을 수 있고요. 배송비가 좀 청구되긴 합니다. 예. 이거는 뭐 2,500원 수준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업체 이름은 군이 쓰고요. 혹시 네. 군이 쓰지 않나요? 그 영화 제목 아니에요? 영화죠, 영화. 네, 영화 제목이죠. 예. 업체 이름은 군이 쓰고, 그리고 제품 이름은 스마트 팔레트. 예. 팔레트. 그렇죠. 한글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YDG에서. YDG에 첫 화면에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랑 낙서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예. 시원하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보시고서 저희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이 대구에는 제품이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색깔 배합을 만들어낸다든지 어우, 너무 좋죠. 두 개를 찍으면 배합된 색깔이 옆에 하나 그 터치처럼 나타나서 그걸 딱 해서 뭐 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현재 상태로도 그건 이제 좀 난이도가 높잖아요. 색깔 배합이란 건. 애들을 그러니까. 위한 것보다는 좀 어른들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한 것 아, 오늘 두 가지 제품 다. 우리나라 제품이라서 더 재밌네요.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볼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있잖아요. 아, 킥스타터랑 인디고고는 과연 이 제품을 실물을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맞아. 마디 제품 저희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제품이었어요. 예. 저희 행사가 28일에 있습니다. 28일 금요일 저녁 때 있고요. 광화문에 있는 그 예전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드림멘토라는 곳. 현재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거보다 광화문에 있는 올레KT, 그 건물 바로 예. 왼쪽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등 1층 세미나실에서 28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데이터 히어로즈 오프라인 행사가 열립니다. 드디어 저희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고요. 저희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둘이 사회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네. 저희가 이야기만 하고 저희 방송에서만 보여드렸었던 일부 업체들, 그리고 저희도 만나지 못했었던 업체들, 스타트업들 4분에서 5곳 정도를 초빙을 했습니다. 다섯 곳이 50명. 되면은 웬만한 행사보다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럼요. 이게 지금 스타트업 경진대회 이런 데 가셔야지만 볼수 있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실제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하고, 오시는 분들 자체가 또 이런 IT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재미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까지 참여 확정되어 있는 업체가 어디죠, 성우님?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뭐그 소개했었던 팬제네레이션, 그 네, 팬플러스 팬제네이션. 만든 팬제네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직토, 그 직토. 액티비티 트래커 이제 출시를 하시죠? 출시를 네. 하죠. 그래서 액티비티 트래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인싱이라고 아직 저희가 소개 안한 업체인데 이제 거기는 그 스마트 화분을 펀딩을 하셨어요. 킥스타터. 제가 이제 말로만 소개를 했었죠. 킥스타터에 그 스마트 화분 플랜토 그 제품을 이제 펀딩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날 와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얘기를 해주시고 뭐 잘하면 제품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못볼 수도 있어요. 네, 요즘에 양산한다고 바쁘셔가지고 제품 네. 와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했던 볼레디. 볼레디 와서 해주실 거고, 지금 스마트 팔레트는 이제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는 중인데, 되시면 오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업체분들을 모신 이유도 저희가 오셔도 좀 충분히 소비자 만나보고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연하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바로 또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그런 예. 코너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퇴근하시는 길에 잠깐 들리셔갖고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인원이 저희가 100명 정도로 좀 규모를 준비를 했고, 정말 매일매일 빨리빨리 차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시면은요, 빨리 온오프믹스 들어가셔갖고 디지털 히어로즈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타고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얼른 신청해주세요. 예, 힐링 히어로즈 32부,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봤던 영화들이 암살을 봤고요. 그리고 미드 중에 최고봉인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쟁 영화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소중한 것들을 잃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일이 아니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히어로즈는 저희 소중한 것들 계속 생각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정말 바쁘신 일상들 중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Hero즈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DIGITALHERO로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은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를 검색하셔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IT 제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시거나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 좀더 심도 있게 IT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디지털 히어로즈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DIGITALHEROZ입니다. 디지털 히어로즈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즐겁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